다시 어둠이 내리고 희미한 가로등 불이 켜지면 어우러진 사람들 속에 길을 걸으며 텅 빈 내 마음을 달래봅니다. 이렇게 못 있는 그대 생각이 오늘도 차가운 길을 가는데 지울 수 없는 한 줄기 미련 때문에 오늘 밤 이 거리를 헤매입니다. 지친 내 발길은 그대 찾아서 포근히 잠든 그대 모습 그리며 멈추지 않아 내 발길은 거칠 수 없어 거칠 수 없어 거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